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모리타니 독립 56돌세에 즈음해서 28일 모리타니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모하메드 울드 아부델 아지즈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대통령과 모리타니 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추구하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